바랄게 너와 내가 언제나 하늘 높이 날아가 Fly me to the place to be 우리 싸워도 잡은 손을 놓지 마 너 없이 난 아무것도 아닌 girl right Exactly what I'm saying girl 난 항상 네 곁에 다른 사람 모두가 변해도 환한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돼 yeah. 하루하루 너룩해 너란 사람은 하늘인 줄 destiny 내 심장은 너를 위한 stereo 두근거리던 이 소리를 느껴 together 어떤 하루는 너를 힘들게 해 하지만 오늘 하루 너를 위한 선물 내 모든 건 너를 위한 system I got you lady always be my girl 내 맘속에 다가와 my girl 달콤하게 말해줘 my love 언제나 네 곁에 있을게 넌 나만의 있을게 약속해 내가 있을게 너와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다른 생각하지 말기 조금 조금씩만 언제나 내 손잡아 주여